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경축위원회와 우리나라 사진 및 도서 전시회, 영화 감상회가 캄보디아, 미얀마, 방글라데슈, 베네수엘라, 브라질, 도이칠란드, 오스트리아, 우간다, 남아프리카, 알제리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16일부터 21일까지 기간에 진행됐습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정부, 성, 정당, 단체, 기관의 대표단들과 인사들이 초대됐으며 우리나라 대표부 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우리 당의 창건과 강화 발전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께 숭고한 경의를 드렸습니다.